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이번에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저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인간성이 어떤 놈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나는 착하게 살 수가 없는 놈이야. 내 성정이 착하게 남에게 막 이렇게 듣기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없는. 이게 막 야단치고 막 갈구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내가 인생이 병이 안 들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렇지 않으면 병 들어요. 나중에 온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데 이번 강의 끝나고 저한테 이메일로 1년 동안 강의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응?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답장하기 귀찮으니까 다 감사해 하는 줄 알고 있겠어. 여러분들이. 속으로야 뭐, 응? 내 얼굴 살만한 것 같고, 내가 저 인간한테 저렇게 씹혔는데 내가, 뭐, 이 개새끼, 이렇게, 그런 건 괜찮아. 욕하는 거. 지금 얼굴 살만한 분들, 이게, 응? 그건 괜찮아요, 그거. 이 자매분들, 그 다음에 저분, 존재감 별로 없던 분. 그노도, 응? 얼굴 살만치. 그건 괜찮아. 근데, 뭐 감사했습니다 그런 얘기 쓰지 마요. 낯간지러우니까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낯간지러운 거 싫어하니까 그런 거 쓰지 마요. 그냥 예? 그냥 1년 동안에 배운 거 열심히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반성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데이비드 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덴비. 그레이트 북스라는 책을 낸 사이먼 앤 슈스터에서 내가지고 이거 내가 예전에 어딘가 소개한 적 있을 거예요. 내가 98년도에 읽었다고 하는 책. 근데 이게 봉실 이 책이 뭘로 번역돼 나왔지? 위대한 책들과의 만남. 위대한 책들과의 만남이라고 두 권으로 번역되어 나왔어요. 그 책을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지만 내가 들려줄게. 일단 10개월 동안 대장정을 또 이렇게 두렵시. 내가 들려줄게요.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급하게 갖도록. 네, 무엇보다도 같이 참여해주신 또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했지만 또 뭐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 오늘 또 저기 이름을 밝히시지 않은 또 여기 출연하신 분이 또 주요하고 또 다른 분도 둘도 가져오시고 되게 막 선물도 하고 되게 좀 축제 분위기긴 한데 좀 가라앉히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기 촛불 같이 끊었는데 같이 끄시고 싶은 몇 분 얼굴에 살만한 분들 나와. 그 자매분 나와요. 두 분 빨리 빨리 나와요. 그리고 다리 짧은 최민지 씨 나와 빨리. 그 다음에 다리 짧은 조현주 씨도 나오고 빨리 근호 나와. 나와요, 빨리! 다리 짧다고, 다리가 길다는 얘기야, 그럼? 루저들 다 나와. 우리 다 함께 접읍시다, 루저. 얼굴에 살만한 사람들 루저야. 다 나와야 돼. 두 분 중에 한 분만. 그러도 나와. 내가 들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이 처자는. 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나와. 오른쪽에 얘 나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넓은 데로 나와, 넓은 데로. 빨리 자, 초 다 없어지기 전에, 초 녹기 전에. 자, 다 같이 끕시다. 하나, 둘, 셋. 막걸리라, 아이씨. 쩐다, 쩔어. 하던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덴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레이트 북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뉴욕의 영화평론 칼럼 쓰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칼럼도 안 쓰고 좀 빈둥대고 놀았나 봐. 근데 돈이 좀 생기니까 주식 투자를 했던 거라. 그래서 다 말아먹고 다시 영화 칼럼에 뉴욕에 복귀했다는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나는 그 뒷얘기를 몰랐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는 손세정 박사가 어제 알려줬어요. 그 양반이 또 야사에 강해가지고 사회과학하는 사람도 야사에 강해. 그 양반 법학하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선생한테도 그 얘기 했지만 이 그레이트 북스라고 하는 게 고전을 자기가 이제 콜롬비아 대에 가서 다시 들은 공부한 얘기예요. 고전 공부 헛한 거라. 고전 공부해서 고전 해설서 썼잖아. 그러면 배운 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돈 벌었는데 주식 투자를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전이 몸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체화. 인바디먼트, 그죠? 체화. 바디에.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몸속에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강의를 듣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몸속에 집어넣으세요. 몸속에. 네? 몸속에 집어넣어서 하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기, 제가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잘 담겨 있는 텍스트가 노노기 때문에, 마지막에 노노를 제가 확 배우고 때로 익힌다고 그러잖아. 익히는 게 실습하는 거. 몸에 그 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연습이 아니라 몸속에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우고 계속 익혀가지고 그 인사를 하는 것이든 항상 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의로운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머무른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궁극적인 그 지점까지 가본 양반이지 공자님은. 네? 공부의 궁극적인 지점까지 가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때로 익힌다 이 말이 나오는 우리가 그러니까 배우고 때로 익힌다는 거 너무 흔한 말이라서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 거라. 체화를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인바디먼트라는 말을 아니 데이비드 덴비 이 사람은 공부를 헛한 거지 그치 종인? 응? 공부를 헛했어. 자. 이번 1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들었던 소회나 이런 거 조금 이따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육아에 대한 얘기를 좀 마저 좀 더 해보겠습니다. 노노의 첫 문장을 펴봅시다.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학이편 처음을 펴세요. 노노의 첫 문장을 펴봅니다. 노노의 첫 문장을 펴봅니다. 최봉실 읽어라. 자활, 학이 시습지, 구력 열호, 유붕 자원 방내, 불력 낙호, 인 부지 이 불온, 불력 군자호. 그 밑에 거, 자가라사대? 자가라사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랴. 멋지죠?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활. 학이 시습지. 시습지. 불역 여로. 유붕 자원 방내. 불역 낙호. 인 부지 이 불온. 불역 군자호. 지금 이 말 세 가지에 지난 세 번째 시간까지 제가 얘기했던 공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다. 뭘 배우느냐. 도둑질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인범도, 이번에 그 뭔 거죠, 그 사람? 교도에서 남규? 예. 교도에서 자살한 사람 아세요? 예. 네. 아니,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응? 친척이냐고. 소식은 들었냐. 예, 네, 소식은. 꼭 아세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조현주 씨 무슨 생각이 들었어? 살인자도 불안내는 못 이긴다. 그렇지. 키에르 케고르가 쓴 책 제목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에 걸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자도 불안을 못 이긴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딱 보면서 뭔 생각했냐? 살인자도 연쇄살인범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부녀자들. 강간한 연쇄 살인자도 더 이상 살인을 배울 곳이 없는데 가면 착한 놈이 되는 거라. 양심의 죄책이 생기는 거라. 환경, 저는 이게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타고난 본성 따위는 있을 수 없어, 인간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남규가 잡혔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게 말했어. 저 새끼는 타고나게 나쁜 놈이다. 타고나게 나쁜 놈이다. 쳐 죽여야 된다. 그랬죠. 유영철도 쳐 죽여야 된다. 타고난 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근데 감옥에다 딱 넣어놓고 더 이상 나쁜 짓을 학습할 독방에다 넣어놓으니까 나쁜 짓을 학습하지 않으니까 애가 가만히 앉아있는 거라. 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니까 나쁜 것을 학습 안 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학습하지 않는다. 감옥에다 딱 넣어놓으니 혼자 딱 있는 거야. 혼자. 혼자. 에? 혼자 있는 거야. 스님들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토굴 속에 혼자 딱 들어가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자기가 자기하고 직면하게 되는 거라. 독방에 딱 넣어놓으니까 살인을 배울 기회가 없어. 나쁜 걸 배울 게 없어. 그, 저기 한번 독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보세요. 가만히 저기 일요일날 저기 뭐야 일요일날 집에 혼자 있을 때 있어요? 혼자 살아 어차피? 아니 가족 없을 때 혼자 있으면 어때? 심심해? 케이크나 만들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반성이 생겨나버린 거야. 반성이 생기니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죽음하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저 밝고 명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뭐 친구 관계가 돈독해야 되고 다 필요 없어요. 혼자서 잘 노는 애가 커서도 훌륭한 애가 돼. 혼자서. 아빠 심심해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 심심해요. 그러면 하, 인생은 심심한 거다. 아니, 저 그랬어요. 우리 애가 네? 박사과정 다닌데 우리 삼돌이 엄마가 그때는 학원생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이 녀석이 마루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빌빌빌빌 그래서 아빠 심심해요. 그럼. 아빠도 심심해. 가만히 있어라. 그냥 심심하게 살아. 인생 심심한 거 어떡할래? 어? 너 아빠 없는 애들은 어떡할래? 협박한 거야 막. 친구 없는 애들 어떻게 살까? 유치원에 갔다 왔어. 유치원에서 김대현이야. 친구가 아빠 대현이하고요. 뭐 누가 안 놀아줘요. 놀지 말아버려. 유치원 안 다녀도 된다 원래는. 어? 아빠도 유치원 안 다녔어. 안 다녀도 돼 유치원은. 원래 안 다녀도 되는데 지금 할 일 없어 갖고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유치원에서 사귄 친구가 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말해줘라 안 놀면. 그 다음날 가서 말했대. 야 김대현 넌 내 인생에서 그렇게 안 중요해. 그럼 돼. 유치원 다녔지? 유치원 때 친구 이름이라 하나라도 생각나? 안 나잖아. 그 봐. 정인이 분명히 생김새로 보나 뭘로 보나 따당했을 텐데. 그래도 훌륭한 학생이 됐잖아. 인문학 공부하러 왔잖아. 그지? 이거 봐. 유치원 다녔어도 친구 없어도 괜찮아. 혼자서 자기가 자기를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아 이놈이 이 정남규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된 거야. 그전엔 사람이 아니었죠. 야욕에 성욕에 탐욕에 막 이렇게 물욕에 막 레이피케이션 돼 몸에 물욕이 막 쩔어 있었던 거라. 그러다가 혼자서 아무 사형수가 저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 뭐 단테마님 필요해? 필요 없지. 아이폰이 필요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뭐가 있어? 그냥 여 교도소에서 죽는 거 내 거 하나도 없잖아. 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혼자 딱 있으니까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를 딱 보니까 이제 그때 거기서 인간의 본질이 보인 거지. 그래서 이제 불안해진 거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 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라. 죽음에 이제 스님들이나 이게 도력이 높은 이 종교인들은 그분들은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음에 직면해 있으니까 그냥 가만 죽음이 온다 해도 가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걔는 거기를 못 넘어갔지. 고독한 순간에서 죽음이 두려우니까 못 넘어가고 자살해버린 거지. 그죠? 죽음이. 그래서 혼자 있는 거라. 혼자 있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때로 익힌다? 뭘 배우느냐? 나쁜 짓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올바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배운다는 것은 여기서 예를 배운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야자키 선생은. 예를 배운다. 예라는 것이 단순히 인사를 똑바로 하는 법, 너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인사를 해? 조폭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라는 게 뭐예요? 의의 표상이라고 말했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뭐라고요? 뭔 말이에요, 지금? 지금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얘기할 때가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이게 지금 예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 예를 배우려면 예가 무엇을, 어떠한 의가 예로서 드러났는가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배운다고 말하는 건 동시에 의를 알고 의의 표현 형식, 의의 표상 형식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사하는 법 배우는 거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예를 배운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익혀야 된다.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기쁘다 이거죠. 이게 이 기쁨이라는 게 뭐 클럽 가서 뭐 이렇게 도리도리 춤추니까 기쁜 게 아니라 이게 예? 락의 전설 김태훈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배울 이 기 열자인데 말씀 설자도 되고 기쁠 열자도 되죠. 열자 이거는 뭐냐? 이 진리와 하나 되었을 때 내가 이게 익히 습이잖아. 습이 내 몸에 쫙 들어오면 육즙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제 도파민으로 기뻐하는 거라. 이게 많이 해보면 108배를 하는 양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그 뭐랄까 성격 까칠한 양반이 하나 있어요. 조모 씨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저하고 동갑내기고 그 양반은 108배를 해. 몸이 진짜 장난 아니지. 날마다 108배를 하니까 몸이 근육 덩어리야 막. 맨날 자랑하지. 내 앞에서 강박사 나 펴준가 말까. 그럼 나도 막 나도 여기까지는 요 밑에는 좀 안 좋지만 여기 요쪽은 좀 괜찮거든. 그래서 난 우통 그 사람 아래 여기 아래 통만 이렇게 까. 근데 108배를 해.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나를 잇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야. 108배를 하면 몸에서 이제 땀이 뿔뿔뿔뿔뿔 나잖아요. 그럼 쭉 나면서 이제 몸에 쓸데없는 기운이 쫙 빠져나가면서 정말로 진리의 육즙이 몸 안에 흐르는 거라. 이게 체화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이 집어넣는 단계. 거기까지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를 터득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할 때 나타나는 어떤 희열을 말해요. 이게 바로 엑스타시. 진정한 의미에서 엑스타시. 예? 뿅 간다. 오르가즘이 아니야. 이거는 엑스타시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엑스타시. 그 다음에 유궁좌원방내 부력 낳고 그랬어요. 벗이 있어. 멀리서 이 자원 스스로 찾아오니 이것 또한 즐겁다. 이렇게 말했어요. 벗이 있어서 멀리서 찾아온다. 이 느닷없이 웬 벗? 웬 벗? 이 벗이. 이 벗이라고 하는 거는 붕우. 그러니까 우, 벗, 유, 붕. 그랬죠. 붕. 이게 미야자키 선생은 생각지도 않게 알지도 못하는 먼 곳에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설해 놨어요. 이 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야 오늘 뭐 좀 꿀꿀한데 막걸리나 한잔 할까 이런 뜻이 이념의 동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의 동지가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도를 깨우쳐서 의를 깨우쳐서 그걸 예로 행하게 되면 저절로 알만한 사람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개는 똥만 먹잖아. 개는 개 똥은 똥끼리 모인다는 말이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하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친구를 보면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도 잘 사귀어. 종인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잘 사귀고 있냐? 정말이야? 항상 이 공자가 말하는 논어에서 말하는 그 의와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준을 높게 잡아야 자기도 발전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념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부지 이 불온 부력 군자 이렇게 쓴 이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됐잖아요.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누구나 다 군자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했죠. 이 육아에서 말하는 군자, 사대부, 지식인,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나 다 도달하려는 하나의 목표로서 이 군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요게 얼핏 보면은, 얼핏 보면, 혼자서 잘난 척 하라나, 이런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올바름을 추구하면 된다. 지난번에 자공과 자루와 아내에게 물었죠. 홍자가. 왜 이렇게 세상에 내가 이렇게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안 알아주냐. 그러니까 아내가 군자가 용납되지 않으면 뜻이 어근짝 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용납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홍자가 그려 네가 내 제자로다.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속내지 않으면 열받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마케팅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안 이런 짓 안 하면 그런 사람이 진짜 이게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럼 그게 독이야. 남이 나를 알아준다 하는 느낌 딱 들면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일부러 누가 이게 와가지고 아 책에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잘 안 해줘요. 사인이 되게 인색해. 사인이 인색해. 내가 어떤 사람 그 블로그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좀 책 몇 권 써서 저 돈 좀 번 사람이야. 몇 권도 아니지. 무슨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써놨어요.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거기다 써놨는데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에겐 내가 쓴 책을 보내드릴까 한다 이렇게 써놨어. 응?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책은 출판사에서 받아다 주는 거겠지. 이제 지가 사서 줄 리는 없겠지. 출판사에서 증정본 10권밖에 안 줘요. 제가 아무리 잘하는 출판사든 저는 증정본 많이 달라고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속으로 자 자기 책을 선물로 보낸다. 잘난 척 하는 거거든, 이게. 책을 내놓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이게 혹시라도 잘못이 있을까? 정말 진정한 비판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알아달라는 얘기거든. 내가 책 썼다고. 정말로 자기 책을 원하는 사람 있으면 사서 볼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형편이 안 된 사람 도서관에서, 신청해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볼 거 아니에요? 아, 좋은 책 잘 읽었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자기 책을 무슨 아이디어 공모에다 보내? 난 그래서 정말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은 제가 만든 표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놔야 돼.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이건 스쳐서 죽는 독약이야. 독약이지. 독약. 진짜로 위험한 거야.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이 느낌을 딱 있으면 오만해져요. 제가 강론의 고정강의 공산당선은 책을 출간한 다음에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고뇌하는 지식인의 그 모습이 담겼어, 사진으로.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까칠한 사나이, 고뇌하는 좌파 지식인 분위기가 딱 나와버렸어. 아,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딱 보니까, 딱 그거 보고, 안 되겠다. 기분이 너무 좋아. 어? 기분이 너무 좋아. 사진 일단 한겨레 그 옥상에 가면 이렇게 한겨레 옥상이 정원처럼 꾸며져 있어요. 한겨레 신문에 나오는 그 인터뷰 가끔 보면 무슨 들판에서 찍은 것 같은 분위기 이제 한겨레 옥상이야. 그 옥상이 정원처럼 꾸며져 있어요. 딱 나왔는데 여름인데 말이지 막 진짜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 사진이. 그리고 그 한겨레 그 문화부에 한승동 기자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제일 개념 있는 분이야. 나머지는 다 찌질이야. 실명 비판할 수 있어. 막 다 찌질이야. 그러니까 지난번 내가 고명섭 씨도 얘기했죠. 뭐 서평상 같이 받는다고 막 같이 아는 척하려고 짜증나고 막 그랬어.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대화도 잘 되고 인터뷰 기사 너무 좋았어. 막 사진도 막 멋져. 막 고뇌하는 막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막 책도 막 공산당선언 해설서 막 이게 나와. 분위기 좋아. 막 사진 좋아. 막 인터뷰 기사 좋아.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집에 보지도 않는 한겨레 신문을 사다가 보면서 이걸 스크랩을 해 막 그래서 야 죽인다 야 강준이 씨발 존나 잘났네 막 하면서 이래 막 했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응? 사진도 잘 나오고. 왜 그래? 왜 그렇게 경멸해? 좋았다는데. 이봐. 무슨 사진인지 안다고? 왜? 별로라? 별로요? 잘났다? 딱 그렇게 밤새도록 그걸 뒤져보고 있었어. 좋아가지고. 아, 나도 그리고 그 책이 좀 팔릴 것 같았거든. 그리고 야, 나도 드디어 쉬면 되나보다 이제. 어? 아, 돌아가신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떴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우리 그리고 마침 그 무렵에 막 TV 책을 말하다 있잖아요. 거기서 책과세 해가지고 막 이게 한판 하자 막 이런 연락도 오고 막 어 그래가지고 어 그럼 내가 뭐 장만옥을 패널로 좀 해주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프로듀서가 내 사이트를 막 계속 드나들어가지고 아 장만옥 어렵고 염정아까지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염정아 팬이거든요. 막 그러던 무렵에 업돼가지고 막 있었어. 근데 딱 그렇게 밤새서 딱 보고 난 다음에 아침에 딱 먼동이 희뿌연하게 터올 무렵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변태 되겠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신문 인터뷰를 끊었어. 나가면 제도적으로 아예 막아야겠다. 내가 아예 나도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있잖아 막아야겠다. 이거 안 되면 이 병 들겠구나. 이 미디어 중독 있잖아요. 그 저 보면 그래. 진중권 씨나 이런 사람들은요 안 나오면 불안한 거야. 그 꼭 한마디씩 하죠. 나도 입이 근질거려 죽겠어. 근데 그냥 안 해. 여기 와서 하는 거하고 매체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 이게 병 들겠구나 이게. 이거 잘못, 그럼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제. 안 알아주면 걱정되는 거야. 막, 내가 뭐 했는데, 어? 하다못해 삑사리라도 안 났는데도, 뭐, 누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불안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면을 닦는데, 큰 장애물이 생기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아, 내가 그 뒤로, 그러니까, 그 뒤로 저한테, 책 나오면 여러분들이 책 뒤에 추천사 있죠? 이 추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책을 다 읽고 쓰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PDF 원고를 보내요. 그 대충 이렇게 써주시오 하고 하면 이렇게 자기 이름만 박는 거거든. 추천사를 몇 번 의뢰를 받았어요. 저는 추천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추천사를 쓰지 않습니다. 꼭 좀 써주십시오. 저는 추천사를 쓰지 않습니다. 응? 그 다음에 제가 서평집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메일로나 전화가 와요. 지난번에 그 얘기 들녘출판사에서 나온 생각의 역사 불에서 프로이트까지 4만 원이 넘어 이메일이 왔어.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싸네요.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올라와. 제가 사서 보고 좋은 책이면 서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추천사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남이 알아주는 거야 지금. 기분 좋아. 없대. 써. 근데 내가 추천사를 썼어 그 책을. 근데 그때 읽었으면 좋았어. 근데 내가 추천사를 쓴 그 사람이 3년 후에 인간 개막장이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내 추천사는 사람들이 보고 어라 이 걸레 같은 책에 강요원이 추천사를 썼네. 책은 좋은데 야 이 망가진 인간이 강요원이하고 언제 무슨 관계였나 이렇게 되면 어떡해.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내가 추천사를 써준 사람한테 이리 와봐라 아가 추천사 썼다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이래갖고 이 새끼야 너 앞으로 너 내 추천사가 걸맞지 않게 행동하면은 너 있잖아 옆구리에다 칼 담궈가지고 말이야 12지장을 2cm씩 자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셀프리가 된 자기 관계적인 영역에서 충실히, 온갖 걸 충실하게 다 하면 그만이야. 그 다음은 아들이가 된 타자 관계적 영역이에요. 그 다음은 남이 알아서 할 일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어렵더라고. 근데 한번 딱 이렇게 지금 내 핸드폰 번호나 내 이메일 주소는 만인이 알아내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어. 출판사에 전화하면 되니까. 하면 와갖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아 나도 지금 알아주네. 응? 이래 해버리면 병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이거 인문학 이거 강의 이거 하려면 일주일에 이틀은 적어도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청탁 온 것이랴 어디 인터뷰하러 다니랴 뭐 촛불집회 나가랴 공부할 시간 없어요. 나는 욕 처먹더라도 내가 그래서 촛불집도 안 나갔어요, 작년에. 공부해야지. 나는 학생이야. 공부를 해야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저한테 공부를 배우고 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횟수가 막 6, 7년씩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녹음파일 들어. 어? 강 선생님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됐네, 이 양반 이제. 맛이 갔네. 이러면 어떡해. 나는 누군가 뒤에서라도 그렇게 욕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 누가, 아, 강요는 세상살이 관심이 없어. 촛불집회도 안 나가고. 그래, 나 관심 없어. 그럼 괜찮아. 근데 공부에는 영 아니네 소리가 나오면은 괴로운 거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 또는 남이 조금 알아준다 해서 업돼가지고 오버하지 않는다. 이게 군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기 시습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배우고 때로 실습한다. 때로 익힌다. 때로 익힌다. 그러니까 도저히 한 번에 깨우칠 수가 없어. 그리고 한 번 깨우치면 끝나는 것도 아니야. 한 번 깨우치면 끝나는 계속 익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니까. 여러분 말했듯이 계속 익히고 또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계속 익혀서 도대체 변함없는 세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의의를 가슴에 두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계속 옮겨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육아가 가지고 있는 학습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넘겨서 위정편으로 들어갑니다. 위정편으로 들어가면 무지하게 멋진 말이 또 위정편에 있어요. 39페이지 27번 봉실이 자활 옹고 자활 옹고이 지신 가이 위사의 밑에 끝까지 자 가라사대 옛것을 찾아 새로운 것을 알면 가이 스승이 됨직하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옛것을 연구하여 여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끌어낼 정도가 안 되면 스승이 될 수 없다. 자 읽습니다. 자활 옹고이 지신 가이 위 사의라. 이 말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이죠. 옹고지신 한다는 말은. 옹고지신, 이건 뭐, 한자 쓸 줄은 몰라도 옹고지신이란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없는 정도로 유명한 말이 이 말이. 그쵸? 저기, 저 양반, 옹고지신 들어봤어요? 지금 저 양반 그럼 딱, 이게 살만한 분들은 바로 나라, 이렇게 특별하게 특징을 지칭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들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펴서 왜 내가 이것을 갖다 거론하고 있겠어요? 공자님께서 공자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옹고지신이라는 게 이제 옛것을 연구한다 일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디스컬처 사문을 내려봤잖아요? 느닷없이 출발점이 듣보잡 출발점이 아닌가 그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배우면은 완성이 없고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체화강정은 배우고 또 체화하고 배우고 익히고 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배웠어 조금 배우는 지금 내가 일본 지금 이 화살표를 잘 보세요 배움이 시작되었는데 조금 배운 거는 여기 내가 수평으로 그랬어요. 조금 배웠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놔야 돼요. 이 공부라는 것은 배우면 아 배웠다 노트 필기하고 필사했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익혀야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학이에요. 몸에다 익혀. 그러면 그때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요 단계가 습이야. 이것이 이것에 주의해야 돼. 이것에. 물론 논어에서 말하는 배움이라는 의의를 배운다는 것이고 플라톤의 국가나 이런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배움은 올바름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뭘 무엇을 안다라고 플라톤이 말할 때 그 안다는 것은 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똑같아. 그러니까 동양철학 서양철학 차이가 없어. 여기서는 BC 5세기 무렵에 황금축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동양 서양 구별이 없는 거라 할 줄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아레테라고 하는 것이 탁월함이거든. 능숙함이거든요. 아레테가.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학만 해가는 건 할 줄 몰라.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습을 해야 할 줄 아는 것이 되는 거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재열 씨 고객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학만 했는데 습은 안 했는데 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만나볼 수 있죠. 제가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철학 박사다. 저도 철학 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지. 압니다. 응? 여임동군의 동생이 수영 강사래요. 여임동군의 동생이 수영 강사인데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상급반에 등록한 어른들. 수영 좀 할 줄 압니다 하고 오는 거라. 그렇다고 여임동군이 트위터에 써놨더군. 아는 거야. 지가 아는 거야. 그런데 수영 강사는 못하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 폼 좀 보게 따이비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미치겠죠. 네? 저도 수영 좀 할 줄 압니다. 해병대에서 수영 좀 했습니다. 전투 수영. 네? 그러나 이 수영은 야매입니다. 어쨌든 생존 수영이기 때문에 저는요 물속에 넣어놓으면 폼이 안 나와요. 자유형도 평형도 아닌 그저 전투 수영. 이거 오리발 없으면 못해요. 이게 수영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오리발이 없으면 못합니다. 오리발을 딱 놓고 이게 손을 이렇게 합니다. 손을 고요하게 수영을 해. 오랫동안 먼 거리를 힘을 들이지 않고 조용히 가는 것이 말하자면 전투 수영의 목표예요. 손을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이것만 합니다. 이렇게 이 손을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야리꾸리한 수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영 강사 때 제가 수영은 좀 하지만 저는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미 몸이 굳어서 폼이 안 나와요. 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옛것을 찾아서 배운다. 일단 옛것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전. 옛것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럼 옛것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일단 기존의 것에서 배울 만한 게 있는지 일단 찾아내야 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것을 찾아서 새로운 지식을 끌어낼 정도면 선생이 될 만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끌어낸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원고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 근데 옛것 중에서 새로운 것을 끌어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나 너무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널리 읽혀서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고전 텍스트를 읽으면서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게 사실 진짜 어렵거든. 요즘에 나온 요즘에 뜨고 있는 조르지오 아간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읽기 쉬워. 우리나라에 조르지오 아간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아? 동수 알아?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몇 년 됐어? 2-3년 됐죠. 아간벤에 대해서 떠드는 게 제일 쉽지. 사실은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떠들면은 어서 들어본 얘기네요 할 사람이 많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어려워. 제가 해보니까. 네? 논어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에 고전 10권 읽기 준비하면서 논어 준비를 제일 많이 했어. 왜? 한국 사람 중에 논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온고지신 다 알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결 정신현상학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면 그런갑다 하지만 논어 이런 구절이 있죠. 그건 맹자 아닙니까? 이상하신 분아. 여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어렵잖아. 논어는 다 들어봤어. 온고지신이 여기 나오는 말이구나. 알아요. 학위시습은 다 알아. 너무나 오래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텍스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전을 말하는 거예요. 고전이고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들. 즉 배우고 때로 익힌다. 이어서 두 번째로 공자학파의 공부는 뭐냐? 옛것을 연구한다. 이거 옛것을. 옛것을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안다고 말했어요. 그럼 옛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안다? 옛것을 연구해서 뭔가 끄집어내는데 그게 새로워. 그러면 그 새롭다는 것이 오늘날에 보기에 새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것도 연구하고 오늘날도 알고 그래야 새로운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옹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판타지 소설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연구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 이 원고라고 하는 말이 원고지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학문이에요. 이게 학문이야. 학문이 뭐냐? 이거요. 원고지신이 학문이야. 자신의 시대 절대로 그러니까 느닷없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얘기가 있을 수 없어. 옛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야. 다시 재해석하고. 그래서 여기에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연구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 것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선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이 되려면 한숙이 씨 얘기해봐. 찍어갖고 얘기해봐. 풀어서. 계속 옛것을 끊임없이 또 현재 새로운 것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고 선생이 되려면 첫째 고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말하라고. 첫째 고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시경, 서경, 주역, 공자님이 주역을 2편 3절 묶은 주관을 묶었거니 세 번 끊어지도록 읽었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공자님을 공자님이 한 짓을 안 해. 세 번 끊어지도록 우리도 읽어야 되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뭐 책을 다 뜯어가지고 가죽끈으로 묶은 뒤에 그걸 끊어지도록 읽으실 필요 없고 바라지도록 읽으면 돼요. 웬만한 책들은 요새 떡재본돼 있기 때문에 안 뜯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전, 시경, 서경, 역경과 같은 고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고전의 전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한테. 아시겠어요? 적어도 강론의 고전 강의에서 10권 읽기 여기 나왔던 텍스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권도 그 중에 하나도 아는 게 없다. 그럼 안 배워도 돼. 그 사람한테. 내가 자신 있게 말할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들으러 갔는데 아 저 텍스트라도 이 중에 읽어본 거 있으세요? 이렇게 딱 내밀어 이렇게 어? Do you know? Do you know? 이러면서 읽어본 거 있으세요? 이렇게 내밀어 내밀는데 없는데 그러면 강연 선생님 안 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뭐 불만 있으면 그분께 연락을 하고 해도 괜찮아.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게. 고전의 정거를 두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책마다 들들들들 팔아먹고 있는 김용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글자 철학. 저는 처음에 무슨 저기 송대관의 네 박자에 대응하는 철학책인 줄 알았는데 두 글자 철학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이 서사 철학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야기에 관한. 서점에 가서 좀 훑어봤죠. 서사 하면 내가 서사시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도대체 서사를 읽어본 경험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서사는 이건데 이게 서사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서사 그러면 서사 동수 일리아스 그지?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그지? 오디세이아 그 다음에 신곡 그지? 이런 것들을 막 읽고 주물럭주물럭 단테 괴테 파우스트 이런 걸 주물럭주물럭 할 줄 알면 그래야 서사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서사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 없어. 서사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지가 서사를 쓰면 돼. 서사시를. 응? 헤겔의 정신현상학 철학책이 아니에요. 서사시예요. 철학책 뭐야? 자, 이 개념은 이런 거다. 하고 개념을 명료하게 근대 철학자들 그죠? 개념 데카르트 방법 소설처럼 개념을 명료하게 딱 정리하고 한계는 여기까지. 근데 헤겔은 안 그래. 그냥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쓴 거야. 단테 신곡처럼. 그게 서사시야. 그걸 쭉 읽어보는 거야. 서사시처럼. 플라톤의 다이얼로그 서사시에 대화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서사철학 그러면 그냥 자기 이야기니까 서사철학인가 보다 이렇게 써요. 그래갖고 그걸 읽어. 그걸 팔아. 그리고 보도자료는 뭐 서사철학이라는 이름을 창시했대. 내가 무슨 뭔 놈 창시야. 보도자료에 창시했다고 이게 나오면은 철학을 한 사람이 진정으로 철학한 사람은요 창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철학한 선생 중에 내가 이걸 창시했거든 이렇게 말한 양반 없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그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꾼이지 철학꾼. 응? 이를테면 해석학의 창시자 딜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해석학의 창시자라고 해. 해석학의 창시자. 해석학이 뭐냐? 분석적으로 따져 물을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예요. 다시 말해서 호연이가 올 1년 동안 조호연 학생이 경희고등학교 3학년 조호연 학생이 올 1년 동안 이 고전 읽기 강의도 듣고 학교 공부도 하고 사학과를 가게서 준비하고 한 올 1년의 어떤 그 스토리가 있잖아. 내가 호연이한테 호연아 네가 올 1년 동안 너의 마음에 뭐 이렇게 있었던 일들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쭉 써가지고 써서 이렇게 내놔봐라. 그럼 호연이가 A4용지 10매로 그걸 써서 내놨어. 여러분들 앞에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분석적으로 호연이의 순수한 내면, 네? 호연이 부모의 마음, 이게 구별이 안 되죠? 부모가 무슨 말을, 호연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호연이한테 들어와갖고 엉켜가지고 이제 혼합물이 돼버려. 화합물이 되지, 혼합물이 아니라. 호연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디까지가 호연이가 본래 알고 있던 것이고 어디까지가 부모가 말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강요 선생님이 말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고 어디까지가 길에서 배운 것이 알 수 없게끔 엉켜있는 상태로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는 분석적으로 딱 이렇게 잘라내서 안 돼, 연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호연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호연이 속에, 호연이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호연이가 되어봐야 돼. 미루어서 체험해봐야 돼.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딜타인은 해석하기라고 해요. 미루어서 체험한다. 그래서 추체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추체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추체험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일리아스를 읽을 때 내가 아킬레우스가 된 것처럼 한번 읽어봐라. 우리가 안티고네를 읽을 때 안티고네 입장에서 크레온 입장에서 읽어보잖아요. 그죠? 고전은 이 인간이 처해 있는 아주 극명한 상황들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고전 속에 팍 펑쳐서 이걸 보면 내가 가령 크레온이잖아. 그러면 안티고네 이 개같으면 읽어본다 소리 내서 어? 우리 안티고네 그냥 쌍놈 새끼 이렇게 읽어보는 것만 불꽃 이게 이 드라마를 하는 경연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요즘 저는 TV 와서 못 봤는데 고현정이가 그랬다면서요. 그 미실 역을 했다면서 선동장에서 그냥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고현정 연기 잘하는지 정말 그 고현정 편이 된 듯한 사람 감정이입이 확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 드라마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서사시가 바로 그거라. 신곡이 되면 신곡을 읽을 때 단테 입장이 돼서 단테 속으로 팍 하고 들어가는 거야. 신 앞에 가서 있는 듯한 그런 거, 그 느낌을 갖는 거, 이게 추체험이에요.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고전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읽었느냐. 고전이 쓰여진 시대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고전 안에다가 자기 몸을 집어넣어. 내 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완전히 비우고 고전 안에다 내가 나를 집어넣어. 뭐냐면 고전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야. 온전히. 온전히 받아들였고 내가 나를 고전의 그 태도로 채워. 채워. 그래가지고 그 고전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체험한다는 거예요. 서사시. 근데 바로 이 해석학의 창시자 딜타이가 있는데 딜타이가 자연과학과 정신학의 구별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근데 그러면 딜타이가 해석학의 창시자냐? 딜타이는 헤겔에 관한 강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헤겔에 대한 아주 탁월한 연구자예요. 그럼 딜타이 해석한 건 어디서 나왔냐? 헤겔 정신현상을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헤겔은 그 정신현상을 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헤겔아 이봐 게으르고 비레름 프리드리 헤겔 하나님이야 나 굿모닝 굿텐탁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봐 임마 새끼야 써라 쓴 게 아니라고. 해결도 철학사책을 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구나. 네? 아, 일리아스가 이렇게 말하네. 안티고네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해결이 옛날 책만 읽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라모의 조카 이런 거 있잖아요. 라신 뭐 이런 사람들 것도 읽어. 막 읽었고. 아, 얘네도 이렇게 읽는구나. 단테는 이렇게 말하네. 쫙 이렇게 말하자면 그게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분명히 이게 독서카드가 있을 거라. 응? 덕스카드 있어. 이 음흉한 인간이 덕스카드 탁 했고, 썼을 거라. 이렇게. 네. 해결책을 정신상으로 읽다 보면, 아, 이건 지금, 저기, 안티고네 얘기구나. 이거는 지금 스토아학파 얘기구나. 이게 나와요. 이 구절들이. 각주를 안 달아놨기 때문에 문제지. 근데 각주 다 달아놓은 주석서들이 나와 있어, 이제 이미. 해결의 비밀은 다 풀렸어. 어디서 뺏겼는지가 나타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독창성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 다 뺏기는 거야. 뭘 뺏겨야 돼? 좋은 걸 뺏기면 돼. 좋은 걸 잘 뺏기면 훌륭한 거야. 그죠? 지금 내가 막 옹고지신이잖아, 그게요. 좋은 걸 잘 베껴. 좋은 것을 골라. 해겔이 단테 신곡을 베꼈어. 단테 신곡 좋잖아. 지금부터 700년 전 사람인데 예? 베꼈어. 해겔은 200년 전 사람이겠죠. 500년 전 사람이지. 자기 단테가 죽은 게 1321년이니까 해겔이 1800년대 사람이니까 500년 전 사람이잖아. 500년 전 걸 갖고 베끼는 거야. 그 다음에 플라톤도 베껴. 아예 해겔 논리학 해겔 정신철학 맨 마지막 페이지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서 히라보로 한 페이지 베껴놨어. 괜찮아. 우리 다 베껴. 각주만 닮은데. 핵에는 각주를 안 달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거 표절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때는 각주 그렇게 안 달아도 됐어요. 좋은 걸 베끼면 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딜타인은 해겔에서 배웠어. 그럼 해겔은 창시자냐? 아니지. 해겔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우고 플라톤에게 배우고 단테에게 배우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철학을 위한 보에티우스에게 배우고 배웠어요. 그래 에카르트에게 배우고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에게 배우고 읽었어. 읽어갖고 베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독창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릴 때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거기서 스승에게 배운다. 위대한 고전에게 배운다. 영원하니까 고전은. 내가 지금 이거 고전에 근거해서 책을 썼어. 그러면요 후세 사람들도 알아볼 가능성이 높아. 내가 그 누구의 이야기도 근거에 그 어떤 고전에도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새로운 이야기만 쓰겠다 하고 딱 새로운 이야기를 썼다고 해봅시다. 20년 후에 그 책을 누군가가 읽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해갖고 아무도 독창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듣보잡이라고 딱 해버립니다. 만약에 박동수군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고전 10권 읽기 배운 10권에서 베낀 책을 갖다 적당히 잘 버무려 썼어. 20년 후에 우연히 그 책이 발견되었어요. 어디선가. 그럼 사람들이 이거 호메로스에 관한 얘기가 좀 있네 하고 잡겠지. 왜? 호메로스는 20년 후에도 읽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독창성이 중요해? 원고가 중요해? 원고가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옛날 것을. 독창적인 것.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옛날 것 열심히 읽다 보면 독창성이 생겨. 익히고 배우는데도 평생 걸려요. 죽기 전에 꽥소리 한번 하고 죽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 제가 지금 보충섬을 질질질질질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다. 40페이지 펴세요. 밑에 31번 최근 자활 학이 불사 즉 망 학이 불학 사이 사이 불학 즉 태 자, 읽습니다. 자활. 학이 불사 증망이요. 학이 불사 증망이요. 사이 불학 즉태요. 사이 불학 즉태요. 자, 그 밑에 봉실 크게 읽어봐. 자 가라사대.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그대로 한다. 거기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런데 생각만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미야자키 선생님 독창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당연히 나는 지우라고 그러겠죠? 그 해설에 빨리 지워요. 독창성. 예. 그냥 독창성이 없고 그게 아니라 배우기는 했는데 배운 것을 뭘 배웠더라 복습 쉽게 말하면 복습 안 하면 다 허당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배우기는 배웠는데 생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아까는 학습이니까 몸에다 익히라고 그랬잖아요. 몸에다 익히기도 해야 되지만 생각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죠. 배우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 가르쳐주니까 배웁니다. 배울 때는 그냥 꿇고 배우는 게 제일 좋아. 무릎 꿇고 배우는 게 제일 좋아. 해보니까 제가 싸가지 없는 말인지 몰라도요. 배울 때는요. 입 딱딱 치고 배우는 게 제일 좋아. 진짜로. 해보니까. 제가 85년에 3학년 1학기에 군대 갔다 3학년 1학기 복학해서 우리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85년부터 98년에 1998년에 퇴직하실 때까지 제가 선생님 수업을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어. 27학기 동안 선생님이 한 학기 쉬셨고 27학기 동안 내가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어. 나는 그랬지. 나는 대가리가 나쁘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몸으로 때우는 거야. 결석을 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다. 결석을 안 했어 내가. 아프지도 않아. 이게 월요일날 아픈데 선생님 대학원 수업 있는 날은 안 아파.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만 와. 저는 그냥 몸으로 때우려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 그러니까 딱 27학기면은 13년인가? 그죠?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해결 원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나. 94년쯤인지 5년쯤인지 뭐 이렇게 15년 전 일이야. 지금 2009년이니까 생각나. 그냥 듣고 있는 거야, 가만히. 배울 때는 가만히, 그냥 가만히. 아, 선생님, 우리 디스커션 좀, 이렇게. 디스커션 좀 하죠. 그럼 선생님, 그런 거 안 해도 돼. 디스커션 집에 가서 혼자 하면 돼. 거울 보면서, 응? 역할놀이 하면 돼요. 일단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야. 사는 뭐냐면 연구하는 거, 연구하는 거. 앞에 나온 얘기 그러니까 옹고지신하고 이게 지금 학이 불사 지금 학이 불사 배우고 생각을 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배우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근데 학이 불사고 또 그다음에 사이 불학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앞에서는 배우고 생각 안 하면 근데 또 생각하고 배움이 없으면 이게 말을 말장난하고 계시 이 양반이 이게 아니라. 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뒤에 온 사람이 선행하는 지적인 유산, 고전을 이어받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지신이지 지신. 온고 지신 덧붙이는 거죠. 새로운 것을 아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뒤에 사이불학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이불학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배움하고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앞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학이 불사에서 앞에 배움은 수동적으로 배우는 거야. 뒤에 사이불학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문장이 평면적으로 돼 있는 게 이걸 이해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이 있어요. 잘 봐요. 학 무엇을 배우냐? 디스컬처를 배우죠. 사문을 배워. 고전을 배워. 배웠어. 자, 배운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해. 연구를 해. 그죠? 연구를 한단 말이야. 연구를 해. 연구를 딱 했어. 그러면 연구한 성과물, 배우고 연구하니까 요 성과물이 하나, S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사문은 디스컬처 2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배우, 학과 사가 합해진 뭔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 것을 여기 뒤에 나오는 사이 불학에서 요 생각하되 요 두 번째 나오는 사 있잖아요. 요 사는 뭐냐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새로운 거잖아. What's new죠? What's new? 요 새로운 것을 갖다가 그 뒤에 나오는 학은 뭐냐면 배우 또 생각하되 배움이 없으면 근데 요 뒤에 나오는 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예, 물어서 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남에게 물어보는 거지. 물어서 비판을 받는 것을 가리켜,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망이라는 것은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것에 대한 자기가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뭘 연구하지 않으면 허망하게 날아가 버려. 텅 비어. 왜냐? 수동적으로 딱 여기 디스컬처를 배웠어. 한치 어긋난도 없이 디스컬처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옛 거잖아요. 오늘날에서 그거 쓸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허한 거지. 더덥고 쓸모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거기다. 근데 자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 만들어냈는데 혼자서 간직하고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만 쓰고 있으면 안 돼. 공동체의 지식 공동체 이걸 내놓고 남에게 검증을 받지 않으면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가서 뚝 내놓으면 어떻게 돼? 돈박을 당하지, 위태롭지. 그러니까 지식을 검증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뒷부분은. 그래서 사이 불학은 즉태다, 위태롭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문을 배웠다, 배워가지고 이것을 뭘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가요. 요 두 번째 학은 뭐냐면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 토론을 해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 Y를 만들어내겠죠. 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제 배우고 생각하고 생각한 걸 또 남에게 얘기해서 자기가 남에게 또 배우고 계속해서 학위 실습은 혼자서 하는 어떤 과정을 갖다 가리킨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식, 유봉 자원방대 벗이 왔을 때 계속해서 하는 걸 말해. 하다 보면은 이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거 끝이 없죠. 그래서 이 배움은 결국 역사적 과정 속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어때요? 쉼이 없는 거라. 쉴 틈이 없는 거라. 쉴 틈이 없는 거라. 그냥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는 거라. 목숨이 붙어있는 한에서는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호비에다 쓰는 거지. 학생, 강공, 유원, 지묘 이렇게 쓰는 거야. 학생입니다. 전 학생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움이라고 하는 배움의 프로세스에서 보면 군자, 사대부, 지식인은 뭐냐? 학생인 거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벼슬을 나아가는 사람, 그럼 사대부고,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면 군자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학생인 거고, 그게 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이번에 이제 고전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이제, 아, 마지막 시간에 논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아,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아. 아, 제가 요즘 뭐 좀 가르치고 있죠. 선생이죠. 그러면, 이게 들통나기 쉽거든. 학생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학생입니다, 저. 저 학생이에요. 이렇게. 몰라도 되죠. 학생이니까. 가르쳐 주세요. 학생이니까. 얼마나 좋아, 학생이라는 말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도 학생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선생으로 삼을 수 있잖아. 고전이 선생이니까. 아, 그럼, 아, 저 학생입니다. 그럼, 아, 선생이 누군데? 단태입니다. 응? 그럼 되잖아. 요즘에는 선생님 바뀌었어요. 응? 요새는 공자입니다. 이렇게. 속 편하지. 그지? 학생이라면 얼마나 좋아. 마음이 편안해지냐. 좀 게을러도 돼, 학생은, 사실. 선생은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생은, 아, 학생이 어떻게 할 수만 있나요? 학생 좀 쉬어가면서 해야죠.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좋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아, 학생입니다. 학생 조현주.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요? 예. 네. 넌 당연히 학생이니까. 정인은? 어때, 학생? 학생 어때? 괜찮아요? 짜증나요? 나 선생인데? 응? 어떠세요? 학생? 좋아요? 예. 네. 진짜. 정말 이렇게 가슴에 새기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학생처럼. 그래서 사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자신이 없어서 제가 이게 자백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 돌아가시면 아마 나도 더 이상 선생 노릇 안 할지도 몰라. 선생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학생이거든. 학생의 의식이 강해.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 이게 하다가 뭐 모르는 게 나오면 선생님한테 못 배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핑계를 댔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학생으로서의 그 자각 없어질 것 같아. 두려워. 근데 그게 없어지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 공부를 안 하면 못 가르치지.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이게 뭐랄까 그 이상 야리 꿀딱지한 그 책 있잖아. 입문서도 아니고 해갖고 돈 많이 되게 생긴 책 있잖아요. 휴머니스트라든가 이런 출판사에서 그린비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야리꾸리한 책들이 있거든요. 입문서를 위장한 그 경제 경영서 있어. 응? 입문서를 위장한 인문학 책 같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어요. 응? 휴머니스트나 이런 그런 전문 출판사 있어. 그런 출판사가 이름이 꼭 그렇게 생겼지. 이름이 저 굉장히 인문학 출판사처럼 생겼는데 위장이야. 나한테 연락이 안 오잖아. 나한테 연락이 오면 인문학 출판사거든. 그래서 나도 야리꾸리한 책을 써가지고 그런 데서 탁 이렇게 출간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은 나오면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지 못하지, 내가. 만약에 이제 선생님한테 안 갖다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걸 어디서 봤어? 강유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렇게 봤는데 보니까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뭐 대학원에서 박사를 봤어. 응, 맞네.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요즘 잘 지내시죠? 잘 지내나 마나 강 박사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네. 이만 끊어. 그럼 어떡해. 두렵잖아. 두렵잖아. 이 김용호이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개판치는 거야. 지도교수가 외국에 있잖아.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야? 김용옥 씨 책 보면은 서론이 책에서 한 분이지. 요한복음 강해. 끝까지 뭐, 요한복음 강해를 샀어. 여자란 무엇인가, 동양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로. 도대체 서론이 언제 끝나? 내 인생살이 한탄이 언제 끝나? 3분의 2가 딱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던 영어 문장 몇 개 써놓고 말아버렸대. 개판이야! 근데, 일본에서 더 동아시아의 그 유학에 관한 그 책이 있어요. 후쿠나가, 그러니까 장자, 고대 장자의 실존주의라는 복영광사라는 양반이 이 김용국 교수의 석사과정 지도 교수예요. 그 양반이 편집 기획을 한 시리즈가 있어. 거기에다가 김용국 씨가 조선의 주자학에 관한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 일본어로. 가끔에 잘 썼어. 원래 그런 놈이야. 어? 내가 그 얘기를 우리 같이 공부하는 임경준 군한테 들었어요. 내가 선생님, 김용욱이가 주자학에 조선 주자학에 대해서 뭐 썼는데 깔끔하던데 갖고 와봐라. 일본어로 쓴 거 갖고 와라. 복사해 갖고 왔어요. 보니까 이 자식 깔끔하게 잘 썼어.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쓰면 학위 안 줘.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 선생 없으니까 여기서는 개발 세발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증거가 있어서 말하는 거야. 이거 인신공격이 아니야. 물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지. 그럼 법정에 가자고. 그래 신문에 한번 떠들어 보자고. 내가 나는 명예가 없어. 너 한번 죽어봐라. 내가 증거를 들고 나가지. 일본어로 된 당신의 논문 여기 있어. 내가 읽어보니 잘 썼더만. 자 요한복음 강의를 내놓겠어. 나 지금 요한복음 강의와 일본 주작에 대한 쓴 거 있잖아. 이거 두 개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학자가 코멘트 하는 거 아니야. 지도교수가 일본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국어로 쓰면 못 읽겠지 하고 개발 재발 쓰고 일본어로 쓴 것은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이 살아 있어야 돼. 내 사진 하나씩 다 폰카를 찍어가. 찍어.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야동 보고 싶다 그러면 얼른 내 걸 꺼내. 선생님 같이 봐요 이렇게. 응? DVD로 구워서 보내. 5분만 쉬었다 합시다.